5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항쟁과 전쟁, 항쟁 정세와 전쟁 정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항쟁과 혁명, 전쟁에 이어서 개념 정리나 정세 분석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지난 회의 후속편, 항쟁과 혁명, 전쟁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주제가 무슨 뜻인지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항쟁과 전쟁. 항쟁 정세와 전쟁 정세라는 주제가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항쟁과 혁명, 전쟁의 관계에서도 특히 항쟁과 전쟁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올 상반기 정세가 항쟁 정세 속에 전쟁 정세가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1, 2월 달이 1차 국민파업, 3, 4월 달이 키르졸브 독수리 합동 군사 연습 기간에 북이 대응하는 군사적 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 그래서 군사적 충돌까지도 일어날 수도 있는, 그것이 전쟁이죠. 국부전이든 특수전이든 전면전이든. 그래서 전쟁 정세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 6월 달에 제2차 국민파업이 예정돼 있죠. 그래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가 남측에서는 항쟁 정세고, 3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전체적으로 전쟁 정세인. 그래서 항쟁 정세 속에 전쟁 정세가 있는 형국인데요. 이러한 정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항쟁과 전쟁, 항쟁 정세와 전쟁 정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항쟁 정세냐 아니냐의 논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회와 닥터 스테판 최근호에서 설명됐습니다만, 가령 항쟁과 항쟁 정세의 차이, 항쟁과 혁명의 차이, 항쟁 요인과 항쟁 승리 요인의 차이, 북이 말하는 항쟁과 남이 말하는 항쟁의 차이, 항쟁과 혁명, 전쟁의 관계라는 다섯 가지 범주들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항쟁 정세냐 아니냐라는 중요한 질문에 정답을 내기 위해서는 먼저 개념 정리가 잘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불필요한 논쟁이 여기서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가지 정도의 범주를 좀 정해봤습니다. 쌍범주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항쟁과 항쟁 정세, 항쟁과 혁명, 항쟁 요인과 항쟁 승리의 요인, 북이 말하는 항쟁, 북의 항쟁론과 남이 말하는 항쟁, 남의 항쟁론, 그리고 항쟁과 혁명, 전쟁의 상호관계. 이러한 네 가지 차이와 세 개념의 관계를 조명하면 꽤 많이 정리될 걸로 믿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김 차장님이 언급했듯이 지난 후 바로 어제죠. 닥터 스테판 녹음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항쟁과 항쟁 정세는 다릅니다. 항쟁은 말 그대로 항쟁이 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를 비롯한 전체 민중이 총 걸기에 한 거죠. 대투쟁과 구별하기 위해서는 정권 퇴진 투쟁 구호와 같은 높은 정치적 구호를 내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3.1 항쟁, 4.3 항쟁, 여순 봉기, 4.19 항쟁, 부마 항쟁, 광주 항쟁, 6월 항쟁과 1987년 7.89 노동자 대투쟁, 1996년에서 97년에 노동법 개혁 반대 투쟁, 2000년에 여중생 미 장갑차 압사 사건, 규탄 투쟁, 그리고 2008년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과 같은 투쟁들은 대규모 투쟁, 대투쟁이지 항쟁이라고까지 규정할 수는 없죠. 항쟁 정세는 항쟁 발발을 포함해서 그런 항쟁 발발 조짐이 뚜렷해지기 때문에 더욱 집중적으로 힘있게 항쟁을 준비하는 기간, 항쟁을 조직하고 추동하는 기간까지 포함해서 항쟁 정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 상반기는 1월부터 6월까지가 모두 항쟁 정세고요. 만약 5, 6월에 항쟁이 발발한다면 그때가 바로 항쟁 시기가 되겠죠. 예. 예.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관권 부정선거 1주년이죠. 4,500만 건 정보원과 사이버사령부에 부정이 밝혀졌죠, 객관적으로. 예.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없고 책임자 처벌도 없고 특검이라는 마지막 제도적 장치마저도 무력화된, 그래서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거기에 철도 민영화 사용화를 반대하는 정당한 투쟁에 탄압을 가하자 그 지도부가 민주노총 본부에 피신했는데 그 건물을 불법 난입해서 세계적인 비난을 받았죠. 예. 그러자 12월 28일 날 노동자 민중들이 10만 명이나 결집했고요. 민주노총도 정권 퇴진 투쟁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 시기가 항쟁이 시작된 시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19일부터 항쟁이 시작됐다. 굳이 좀 더 설명한다면 그때부터 2월 말까지는 겨울 항쟁의 시기다. 항쟁으로 매우 불리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항쟁 정세를 유지하면서 3, 4월에도 영향을 미치고 특히 5, 6월에 결정적인 투쟁을 준비하는 그런 항쟁 정세였죠. 예. 그 시기를 잘 넘겼습니다. 2.25 국민파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것이죠.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기층민중들의 조직이 하나로 결집해서 유례없는 국민파업을 결행한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전쟁과 전쟁 정세도 구별합니다. 전쟁이 발발한 것이 전쟁이죠. 네. 예. 그 전쟁이 진행 중일 때 우리가 전쟁 정세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전쟁 중이라고 그러죠. 네. 전쟁 중일 경우에는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전쟁에 참여하든지 피신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전쟁 정세라고 한다면 그 전쟁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전쟁에 대비해야 되겠죠. 전쟁에 파국적 후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최소한의 대비가 없을 시에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항쟁은 준비하고 전쟁은 대비한다 이런 말도 성립하는데요. 그래서 항쟁과 항쟁정세, 전쟁과 전쟁정세를 구별해서 쓰고 항쟁정세와 전쟁정세를 넓은 개념으로 쓰게 될 경우에 실천적인 의의는 항쟁을 준비하고 전쟁에 대비하는 그런 시간적 여유, 실천적 여유를 갖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개념을 규정할 때는 그 개념이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과학적으로 규정될 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의의도 있어야 되겠죠. 예. 다음으로 항쟁과 혁명의 차이는 더욱 뚜렷합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민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인데 인류 역사상의 근대 이후에는 민족적 차별에서 계급적 차별에서 계급적 차이에서 노동의 차이에서 이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 물론 이제 민족적 차별에서라고 하는 민족해방혁명과 계급적 차별해소라는 계급해방혁명, 사회주의혁명 사이에 식민지 반봉건 사회일 경우 식민지에서 해방됐다고 해서 저절로 계급적 차별 해소로 갈 수는 없고 그 사이에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 하나 더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나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해서 하나의 혁명으로 묶을 수 있기 때문에 민족적 차별 해소라는 넓은 범위 안에 포괄시킬 수 있겠습니다. 코리아 포커스 혁명 지난회에서는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을 따로 우리가 설정했죠. 우리나라 역사적 경험에서 항일민족해방혁명과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 이 세 가지 혁명이 있죠. 이 중에서도 항일민족해방혁명의 특징은 주류가 항일무장투쟁이었다는 거, 혁명전쟁을 내포한다는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항쟁은 이러한 사회 변혁, 제도 변혁만이 아니라 그 전 단계로서의 반민주적이고 반민족적인 정권을 퇴진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쉽게 말하면 박근혜 하야를 요구하는 것은 항쟁이지 혁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이라는 높은 단계의 사회 변혁 운동의 기준으로 그 주체적이고 객관적인 요인의 성숙을 조건으로 해서 항쟁에 들이댄다면 무리한 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항쟁 요인과 항쟁 승리 요인도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항쟁 요인이라는 것은 항쟁에 떨쳐나서는 이유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민중이 항쟁에 떨쳐나서는 것은 항쟁에 승리할 수 있어서 떨쳐나서는 것이 아니라 항쟁에 떨쳐나서지 않을 수 없어서 떨쳐나서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항쟁의 이유, 그 절박성, 필요성이 초점이 되고요. 항쟁 승리의 요인은 말 그대로 항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인, 그 방법론, 가능성이 초점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항쟁 요인은 필요성, 항쟁 승리의 요인은 가능성이 초점이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쟁 정세냐라고 할 때는 항쟁 요인을 기본으로 봐야 되는데, 항쟁 승리의 요인을 기본으로 보면서 항쟁 승리의 주체적인 요인과 객관적인 요인이 무르익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은 항쟁 정세가 아니다라는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거죠.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4,500만 건의 관권 부정 선거. 그런데 아무런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도 없고 특검 같은 마지막 제도 장치조차 무력화됐다. 이제 국민적인 저항권 행사밖에 할수 없다. 이건 항쟁의 요인입니다. 국민적 저항권의 그 항자와 항쟁의 항자가 같습니다. 또 노동자 민중들의 생활이 비참하죠. 실업, 비정규직, 농민들의 자살, 부채, 가계부채, 신용불량자, 게다가 스카이라고 하는 쌍용 강정, 용산의 문제, 최근에 밀양, 진주의료원 이런 문제들이 정권하에서 합법적으로 순리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라는 노동자 민중들의 확신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구호도 못 살겠다, 2.25 국민 파업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역시 이것도 항쟁에 떨쳐나서는 이유죠. 여기에다가 철도, 의료, 민영화, 사용화 정책 때문에 그것은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과 유사한 국책 사업인 것이죠. 박근혜 정권의 4대강 사업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탱크처럼 무조건 밀어붙이는데 이 과정에서 생존권의 문제와 또 국민들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문제 때문에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이 불가피하죠. 그리고 이러한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을 진압하기 위해서 노동자 민중들의 앞선 세력들, 앞에서 투쟁하는 세력들인 뭐 범민련 남측 본부라든지 실천적인 연대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교조 공무원 노조를 법의 노조화하고 특히 황당한 이른바로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려서 현역 의원에게 12년형을 선고하게 한다든지 결정적으로는 이러한 여세를 몰아서 멀쩡한 합법 정당인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지 않는 그런 합법적 대중정당인 통합진보당마저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통해서 강제 해산시키려고 하는 파쇼적인 상황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 또한 우리가 역사 속에 군사정권이든 민간정권이든 파쇼적인 정권과 맞서 싸웠듯이 싸우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노동자 민중을 비롯한 전체 민중이 떨쳐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뿐 아니라 안으로 파시화되는 정권이 밖으로 호전적이지 않은 사례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더욱 올해 최대 규모로 치러지고 있는 북침, 선제 핵타격, 평양 점령 목표, 대규모 상륙 작전이라고 하는 킬리조브 독수리 합동 군사 연습이 위험천만한 전쟁 연습이 되는 것이죠. 이런 호전적인 정책 또한 우리 노동자 민중을 비롯한 전체 국민이 한 사람처럼 떨쳐나서서 막아야 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생명, 안전, 평화의 문제거든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이유, 필요성 때문에 노동자 민족에서 전체 국민의 항쟁에 떨쳐나서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항쟁의 요인은 충분하다. 물론 항쟁 승리의 요인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 엄동설 안에 2월 25일 1차 국민파업, 또 그 전에 12월 28일 총파업이 10만 명 이상 참여하면 성사되지 않았습니까? 예. 특히 국민파업은 노동계부터 한 각계 민중이 강구하게 결합이 됐고요. 비록 금속이 제적 과반을 넘지 못했지만 그게 2% 차입니다. 관례적으로 파업에 돌입하는 투표 참여 과반은 훨씬 넘겼고요. 만약에 연말처럼 철도가 파업을 진행 중에 있거나 또 박근혜 정권이 이상가족 상봉이 아니라 민주노총 본부 불법 난입과 같은 무리수를 썼다면 20만을 훨씬 넘겼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체적인 요인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노동자 기층 민중의 의식화, 조직화, 전력화 상태가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것은 가령 4.19 항쟁이나 6월 항쟁과 같은 항쟁의 몇 달 전에, 뭐 그 전에 연말이라든지 그 당해 2월 25일 같은 경우에 과연 10만 명, 그것도 노동자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이 결합해서 그것도 평일에 파업을 벌린 예가 있는가.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항쟁 정세에서 현재 시점을 다른 항쟁 정세와 비교해 볼 때 주체적 요인이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때다. 여기에 전국적 관점으로 전체 우리 민족의 주체 역량으로 보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북의 혁명 무력이 미군과 남코리아 군대의 항쟁에 떨쳐나선 민중들을 탄압하기 위해 반항쟁적인 무력을 쓰는 것을 막는 그런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예. 예, 말이 길었습니다만 아주 쉽게 말하면 미군과 남코리아 군대가 항쟁에 떨쳐나선 민중들을 총칼로 진압하면, 물론 남코리아 민중들이 광주항쟁처럼 무장을 들겠지만 그걸 떠나서 이제는 북의 군대가 직접 나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실제로 김일성 주석이 서독의 여류 작가 루이제 린저를 만난 그 담화문에서도 우리가 광주 때 개입할 것을 검토했었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실 제가 좀 누차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객관적인 요인으로 보면은 현 정권의 정치적 위기인데 그거야말로 지금 계속 그 촛불이 수십 차례 불타오르고 이런 국민파업까지 벌어지고 또 야당까지도 통합하면서 강력해지고 육사선거를 앞두고 친박과 친이, 친박 내에서도 박 정권 출범 이후 덕을 본 세력과 그렇지 못한 세력, 또 육사 지방선거의 출마권과 관련해서 공천이라든지 후보 경선이라든지 해서 갈수록 그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수구 세력 내에서도 정권의 무능에 대해서 질타하면서 지지를 철회한다든지 재선거를 요구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네. 경제 위기는 더 볼만합니다. 체질적으로 예속성과 기형성에 기초한 취약성이 외국 자본으로 겨우 떠받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부채가 3,300조, 특히 중앙 지방정부 공기업의 부채가 심각하고요. 그 부채를 오히려 철도의 민영화 사용화에 이용하려다가 철도 파업에 명분을 더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4대강 사업에 30조 이상을 썼고 앞으로도 적지 않은 돈이 나가게 된 거죠. 그리고 가계 부채가 공식적으로만 1,000조가 넘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피부로 느끼는 말이죠. 그래서 미국의 2008 금융위기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처럼 가령 서민들의 가장 고통스러운 부동산과 관련된 뭐 전세값 올리는 거라든지 어디선가 그것이 터지게 된다면 인천과 같은 지방정부에서 터지든 과거 토지공사였죠. LH라고 하는 공기업에서 터지던 어디선가 마치 폭탄의 뇌관이 터지듯이 불이 달리기만 하면 3,300조의 천문학적인 재정부채가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는 거죠. 재미있게 표현해서 단순한 퍼펙트 스톰이 아니라 슈퍼 울트라 하이퍼 퍼펙트 스톰이 일어난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윈도우 이코노미 전시경제, 사회주의 북과 대비돼서 자본주의 남의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해서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하던 백화점의 진열장과 같은 윈도우 이코노미가 아니라 유리경제, 글래스 이코노미, 그것도 금이간 유리경제, 크랙드 글래스 이코노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금이가 있는 유리창에 누군가가 돌을 하나만 던져 맞히기만 하면 와장창 깨지는 거죠. 예.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뭐 가령 북이 서해 5도를 점령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되죠.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제공권과 제해권을 북이 장악하는 순간 완전히 고립되고 인질이 되는 거죠. 물론 전자결제로 순식간에 돈을 빼돌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그에 상응하게 EMP 공격을 한다든지 그거보다도 빠르게 왜냐하면 그 전자결제에도 허용되는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가령 한밤중에 특수부대가 동원돼서 중요한 공간들이 점령된다거나 하면 완전히 무력화되는 거지요. 인질로 되고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조짐이 뚜렷해지는 순간 외국 자본은 빠져나가게 됩니다. 작년에도 3월 말에서 4월 초에 정세가 정말 심각해지니까 일부 외국 자본이 빠져나갔고 그 후가는 10배, 20배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일종의 리허설이죠.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박근혜 정권의 체제적인 위기, 정치, 경제, 군사적인 위기는 상호 맞물려 있는데요. 이 경제적인 위기가 정치 위기에도 영향을 받지만 무엇보다도 이 군사적인 위기, 북으로부터 오는 결정적인 한방, 뭐 서해 5도 점령이라든지 이런 국부전 말고 특수전이나 전면전이 벌어지게 될 경우에는 완전히 끝장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그 경제 문제는 파국적이고 체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보수 세력, 즉 수구 세력이나 개혁 세력이 해결할 수 없고요. 오직 국방비를 결정적으로 줄이고 외국 자본의 소유를 환수하면서 특히 매판 자본의 소유까지도 전민 소유로 전환시킬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진보 세력이죠. 예. 그 진보 세력에게 노동자 민중들, 전체 국민들이 나라를 경영하는 권한을 위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죠. 더구나 북이 힘으로 남을 통일한 조건일 경우에는 더더욱 남의 민중들의 운명을 개척하면서도 전체 민족적인 차원의 정세에 맞게 남의 민중들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데 적합한 정치 세력을 찾게 되고 믿게 되는 거지요. 그런 정세가 충분히 조성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쟁의 요인뿐만 아니라 항쟁 승리의 요인도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전쟁이 터지게 될 경우에는 혁명 정세가 조성되게 되는 거죠. 그런 정세입니다. 정리하면 항쟁에 떨쳐나설 이유, 항쟁의 요인뿐만이 아니라 항쟁에 승리할 수 있는 주체적이고 객관적인 요인을 다 갖추고 있는 심지어 혁명정세까지 이끌어낼 전쟁정세가 조성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요. 그러니 항쟁정세냐 아니냐, 이것은 기본적으로 항쟁요인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항쟁정세를 규정하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항쟁요인이 충분한지의 여부는 더 말할 나위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북이 말하는 항쟁, 북의 항쟁론과 남이 말하는 항쟁, 남의 항쟁론의 차이는 북의 항쟁론은 항일 무장투쟁의 경험에 기초해서 조선인민군의 총공격전과 전인민적 봉기 배후연합작전을 합친 의미의 전민항쟁론입니다. 네. 그런데 남의 항쟁론은 여기서 혁명 무력이 빠진 대중투쟁의 최고 형태로서의 항쟁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민항쟁에서 무장투쟁과 대중투쟁을 하나로 합친다고 하는 것이 북의 항쟁론이고 전민항쟁에서 대중투쟁의 최고 형태로서의 항쟁만을 포함시키는 것이 남의 항쟁론이란 말씀이죠. 예. 쉽게 말씀드리면 박근혜를 하야시키는데 조선인민군의 총공격과 지리산 빨치산 투쟁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의 대중투쟁의 최고 형태로서의 대중항쟁, 항쟁만 벌어지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4.19 항쟁과 6.15 항쟁이 그렇게 일어났죠. 이것은 승리한 항쟁이고 승리하지 못한 다른 항쟁들도 항쟁이죠. 네. 예, 그런 항쟁이 의의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3.1 항쟁이 10만 명의 희생을 내고 실패했지만 그 흐름이 항일 무장투쟁, 항일 민족해방혁명에서의 전민항쟁론으로 계승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지 않은 항쟁도 항쟁이고 충분한 실천적 의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북의 항쟁론을 가지고 남의 항쟁론을 규정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항쟁과 혁명, 전쟁의 관계인데요. 쉽게 말해 항쟁 위에 혁명이 있고 혁명 위에 전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쟁은 정권을 퇴진시키는 현 정권의 네거티브적인 측면과 물론 높은 단계로서 포지티브, 즉 대안을 제시하는 측면까지 다 포괄하지요. 그러나 혁명은 대안 정권을 세우는 그것도 체제 변혁적인 성격을 띨 때만이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고요. 전쟁은 사실 그 혁명투쟁이 최고 형태입니다. 대중투쟁의 최고 형태가 항쟁이라면 혁명투쟁의 최고 형태가 전쟁입니다. 혁명전쟁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의 정세 특징은 작년과 다르게 작년에도 3, 4월은 전쟁 정세였습니다만은 올해는 그 앞뒤에 1, 2월과 5, 6월이 항쟁 정세라는 것. 즉 1월부터 6월까지가 통으로 항쟁 정세인데 그 사이 3, 4월이 전쟁 정세로 조성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항쟁보다 수위가 높은 것이 혁명이고 혁명의 최고 수위가 전쟁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항쟁 정세 속에 전쟁 정세가 있는 바람에 항쟁 정세가 전쟁 정세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전쟁 정세가 항쟁 정세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뭐 가정입니다마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혁명 정세로 바뀌면서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게 됩니다. 더 이상 항쟁 정세가 아니라 혁명 정세로 비약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다행히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러한 3, 4월의 전쟁 정세 속에서 북의 군사적 공세가 미군과 남코리아의 전쟁 연습을 제압하게 되면 그 힘이 역사 속에 우리 노동자 민중들이 떨쳐나섰다가 크게 피해를 본 상처들이 있습니다. 특히 무력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요. 4.3이라든지 여순이라든지 또 4.19도 5.16 쿠데타가 있었고 광주도 5.17 쿠데타로 그 특전사의 파쇼적인 학살 만행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역사적인 트라우마를 치유하고도 남는다는 거죠. 노동자 민중들이 마음 놓고 항쟁에 떨쳐나서는 그러한 조건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객관적으로 구조적으로 북으로부터 조성되는 그런 희한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를 가지고 이론적으로 깊이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 2월 달에 항쟁 정세를 우리가 EU 국민파업을 통해 잘 했기 때문에 북으로 하여금 3, 4월의 전쟁 정세에서 군사적 공세는 취하되 군사적 공격, 즉 국부전 이상을 버리는 데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이 말씀은 안으로 파시화되면서 밖으로 호전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박근혜 새누리당 파시오 정권, 호전 정권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북이 남측의 항쟁 정세가 조성됨으로써 남측 자체 힘으로 민주개혁과 통일지향적인 정권을 출범시킬 가능성이 보임으로써 일말의 희망과 기대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1, 2월 항쟁 정세를 EU 국민파업으로 잘했기 때문에 3, 4월 전쟁 정세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3, 4월의 전쟁 정세를 통해서 역사적 트라우마가 남측 민중의 의지와 상관없이 치유가 되는 객관적인 구조적인 조건이 마련이 될 경우에는 5, 6월에 더욱 힘차게 항쟁에 떨쳐나설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죠. 이런 상호관계가 있겠습니다. 이런 개념들을 논하면서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이라는 범주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주체적인 요인과 객관적인 요인, 전국적 범위와 지역적 범위라는 범주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인데요. 일단 그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변혁 운동의 승리의 요인 중에서 내부적인 요인은 규정적이고 외부적인 요인은 비규정적이라는 이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유물변증법이죠. 유물변증법은 3대 원칙과 이제 쌍범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질전환의 법칙, 대리물의 통일과 투쟁의 법칙, 부정의 부정의 법칙. 그리고 이제 쌍범주들은 개별적인 것과 일반적인 것, 내용과 형식, 본질과 현상, 등등.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대리물의 통일과 투쟁의 법칙, 대리물의 통일과 투쟁을 줄여서 모순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모순 법칙,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은. 중국에서의 규정이죠. 이러한 규정은. 물론 이러한 규정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모 대통령의 66년부터 10년 동안의 문화 대혁명의 대혼란이 이루어지기도 했죠.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사상 영역에서의 계급투쟁이 아니라 존재를 대상으로 하는 계급투쟁을 벌이게 될 경우 이러한 극자적인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이 다 대리문의 통일과 투쟁의 법칙을 으뜸 법칙으로 보면서 절대화한 오류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요. 그 모순 중에는 이제 기본 모순과 비기본 모순, 주요 모순과 부차적인 모순, 적대적인 모순과 비적대적 모순과 함께 내부 모순과 외부 모순이 있습니다. 이 내부 모순을 이제 내적인 요인, 외부 모순을 외적인 요인. 이 내부 모순과 외부 모순을 혁명론에서는 이제 혁명 승리의 이제 내적인 요인, 외적인 요인 이렇게 규정하는 거죠. 그 재미난 일화가 이제 연꽃이 일화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나온 이제 철학책의 사례인데 우리에게 익숙한 역사적 경험이라 이런 예를 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 이제 그 연꽃씨가 발견이 됐는데 한 1만 년쯤 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잘 박혀 있어가지고 아직 썩지 않고 있어서 재민요술이라는 책의 설명대로 거기에 이제 줄칼로 좀 이렇게 좀 썰고 물을 주고 햇볕을 쬐더니 연꽃씨가 발아한 거예요. 이것은 연꽃씨에 꽃을 피우는 그런 모순, 내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외적 모순, 외부 모순이 결합이 돼서 꽃을 피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부 모순이라는 건 꽃을 피울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여부를 결정하는 모순, 규정적인 모순이고 외부적인 요인, 뭐 줄칼로 썰고 물을 주고 햇볕을 쬐는 이러한 요인들은 그 속도를 규정하는 비규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제 내부 모순은 규정적, 여부를 결정, 외부 모순은 비규정적, 속도를 결정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아, 그래서 가령 볼리비아 혁명의 내적 모순은 그 볼리비아 민중과 제국주의 또 그 제국주의를 추종하는 외국 세력과의 모순이 기본 모순이고 때에 따라서 주요 모순이 민족 모순일 수 있고 계급 모순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그 내적인 요인이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외적인 요인, 즉 체게바라를 비롯한 쿠바 군인들이 볼리비아 산악지대로 와서 볼리비아 공산당과 함께 무장투쟁을 전개하려다가 실제 공산당과 갈라지고 결국은 실패하게 됐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적 요인이 충분치 않으면 외적 요인이 충분하더라도 혁명, 변화에 실패한다라는 거죠. 예, 이럴 때 이제 혁명은 수출할 수도 수입할 수도 없다. 이런 말들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체게바라를 비롯한 쿠바 군인들이 볼리비아 혁명, 세계 혁명을 위해서 바쳤던 희생들은 어디 가지 않죠. 어떤 식으로든 면면이 개성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체게바라의 전설도 이제 다른 데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아르헨티나 출신이 쿠바 혁명에 헌신하고 승리해서 피델 카스트로, 라울 카스트로 다음으로 경제를 총괄하는 넘버3가 됐는데 그 권력을 내려놓고 또다시 볼리비아 혁명에 투신하면서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빛나게 추억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다시 돌아가서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주체가 결합이 될 경우입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서의 그 사람이 이 연꽃씨를 땅속에서 꺼내고 줄칼로 썰고 물을 주고 햇볕을 준 것이거든요. 물이나 햇볕과 같은 것은 또 심지어 줄칼로 썬 것은 전부 외부적인 요인이지만 그 외부적인 요인의 주체가 결합될 경우에는 이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객관적인 요인과 여기에 주체라는 사람이 결합됐다는 측면에서는 주체적인 요인이라는 범주가 생기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주체적인 요인은 결정적이고 객관적인 요인은 비결정적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객관적인 요인 중에 내부적인 요인은 규정적이고 외부적인 요인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체적인 요인은 결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왜 외부적인 요인에 있더라도 라고 단서를 달았냐면요. 주체적인 요인이 내부 속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 사람들의 집단인 사회 변혁 운동이 전부 내부적인 요인 속에 주체적인 요인이 있죠. 가령 코리아와 같은 경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혁명이 전개되고 지역적 범위에서 민주주의혁명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전국적 범위에서 주체적 요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민족의 힘이겠죠. 군대와 인민의 힘이 될 것입니다. 전자는 혁명물, 후자는 통일전선이라고 하는데요. 남측이라고 할 경우에는 군대가 빠지고요. 주도 역량과 보조 역량, 주력군과 보정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네. 이러한 역량이 다시 말하면 의식화, 조직화, 전력화라고 하는 이러한 역량이 준비되면은 주체 역량이 준비가 된 거죠. 주체적인 요인이 준비가 된 것입니다. 객관적인 요인은 이러한 사회 변혁의 대상이 되는 세력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어떠한 위기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국제적인 요인도 포함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체와 상관없는 다른 모든 요인들이죠. 이것이 객관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면 민족 및 계급 모순이 되겠고요. 외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면 국제 역량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주체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민족 또는 민중의 주체 역량이 되겠고요. 객관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세력, 외세와 그 추종 세력의 정치, 경제, 군사적인 위기와 국제적인 변혁 지원 역량이 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과 주체적인 요인과 객관적인 요인이 중첩돼서 복잡하게 겹쳐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은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주체적인 요인과 객관적인 요인으로 보면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결국 주체적인 요인이 결정적이고 사회변혁운동, 혁명투쟁이라는 것이 결국 사회변혁운동, 혁명투쟁의 주체를 어떻게 준비시키느냐, 의식과 조직화, 전력화하느냐가 결정적인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을 초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요인과 객관적인 요인을 초점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별로 어려울 것도 없죠. 지금의 경우로 돌아가서 보면요. 전국적 범위와 지역적 범위가 또 겹쳐 있기 때문에 북은 북 자체의 지역적 범위의 혁명 과제는 사회주의 완전 승리고 전체 코리아 반도의 전국적 범위의 혁명 과제 민족 개방 혁명인데 그와 관련해 이해관계가 있죠. 남은 지역적 차원의 민주주의 혁명의 과제와 역시 코리아 전체 차원의 민족 개방 혁명의 과제가 있죠. 각각 이 두 가지 지역적인 과제와 전국적 과제가 있는데 전국적 과제의 공통점이 있어요. 남의 노동자 민중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런 공통적인 과제 때문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는 것은 바탕에서 전체 코리아 민족, 우리 민족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고 분단이 우리의 남과 북, 북과 남의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외세가 북으로 진주하고 남을 점령하면서 생긴 것이거든요. 그리고 남측에서 그 외세가 군사 주권품이나 정치 경제 주권을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남의 그 추종적인 정권과 함께 옆에 일본까지 끌어들여서 북침, 선제핵 타격, 평양 점령 목표 대규모 상륙 작전을 연례적으로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북은 그 공통한 과제인 민족 자주권 실현 문제가 완전히 절박하게 제기되는 것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주체적 요인이 전국적 범위의 민족적 차원이냐 남측 지역적 범위의 민중적 차원이냐라는 두 가지 차원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남측은 언제나 반국적 관점이 아니라 전국적 관점을 가질 때만이 전체 정세 속에서 남측 지역의 정세도 옳게 볼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굳이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과 결합시켜서 설명한다면 바로 이런 우리 민족, 우리 민중의 주체 역량이 내부적인 요인에서 결정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내부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민족 및 계급 모순이 기본 모순으로 민족 모순이 주요 모순으로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그 모순을 해결하는 데서 주체 역량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내부적 요인과 주체적인 요인의 관계를 이해한다면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울 것이 없겠죠. 뭐 좀 총체적이고 좀 깊이 있게 설명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뭐 충분히 이해가 됐는지요? 네. 예. 충분히 이해되기 좀 어려울 텐데. 네, 어렵네요. 주체적인 요인을 기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국과 지역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거. 그것이 내부적인 요인하고도 관련이 된다는 거. 주체적인 요인이 결정적이고 민족 및 계급 모순, 또 주요 모순, 이러한 모순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데 그 모순을 해결하는 데서 주체적인 역량, 그것이 전국적 차원에서는 우리 민족의 역량이고 지역적 차원에서는 우리 민중의 역량인데 그것이 밀접히 연관돼서 그리고 그 역량이 역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상황에 있다. 그래서 항쟁의 요인으로서의 그 필요성뿐만 아니라 항쟁 승리의 요인으로서의 가능성까지도 그 어느 때보다도 무르익어 있는 그런 정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항쟁과 혁명, 전쟁의 상호관계에서 혁명이 목표고 항쟁과 전쟁이 방법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론을 목표와 수단, 방법의 책이라고 한다면 이론적으로 짚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개념들을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혁명을 그렇게 볼 수 있죠. 혁명을 목표, 목적으로 보고 항쟁과 전쟁을 그 수단 또는 방법, 특히 방법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혁명이라는 개념 자체는 자주성을 위한 투쟁, 이렇게 해서 투쟁입니다. 예. 운동이죠. 예. 다시 말씀드리면 혁명이 명사일 수도 있고 동사일 수도 있는 거죠. 명사가 되면은 목표, 목적이 되겠지만 동사라고 한다면 항쟁이나 전쟁과 같은 방법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주성 실현이라고 하는 것이 목표고 혁명이 그 실현을 이룩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예. 실제로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라고 할 때 그 쟁자나 항쟁의 쟁자, 전쟁의 쟁자가 다 같은 쟁자입니다. 본질적으로 추상화시키면 운동이죠. 예. 예, 이것은 이제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한 것이고요. 풀어서 좀 비교하면 혁명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근대 이후 네 가지 단계가 있다. 축차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민족적 차별에서 계급적 차별에서 계급적 차이에서 노동의 차이에서 그리고 항쟁은 이러한 혁명으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목표가 현 정권을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로 정권이 바뀌어도 항쟁은 항쟁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실패해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1 항쟁, 4.3 항쟁, 여순봉기 모두 실패했죠. 그러나 그 실천적인 의의는 살아서 계승이 되지 않았습니까? 광주 항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항쟁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4.19 항쟁이나 봄화 항쟁, 6월 항쟁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봄화 항쟁도 결국은 박정희 정권에게 치명타를 안겼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승리한 항쟁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속에는 이제 승리하지 못한 항쟁과 승리한 항쟁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항쟁이 혁명을 이룩한 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쟁이자 곧 혁명은 아니고요. 항쟁보다 혁명이 높은 단계고 항쟁은 네가티브 또는 포지티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시 말해서 현 상황을 부정하고 또 그 부정된 이후에 새로운 긍정적인 상황을 조성하는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다 같이 포괄한다면 혁명은 플러스가 될 때만 혁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민족적 차별에서 계급적 차별에서 실제로 그런 대한 정치 상황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진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쟁은 현 정권 무너뜨리고 또 새로운 정권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고 이것이지만 혁명은 반드시 새로운 정권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정권도 일단 수구 정권이 개혁 정권으로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혁명 정권, 진보 정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전쟁은 가장 수위가 높은 투쟁 형태입니다. 구체적으로 혁명의 투쟁 형태죠. 네. 항쟁의 투쟁 형태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혁명의 과정이 굉장히 빠르게 전개되고 또 가장 높은 수위로 전진하는 데서 역사적으로 보면 거의 필수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투쟁의 최고 형태라고 부르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항쟁은 대중투쟁의 최고 형태인 대중항쟁의 준말이라면 전쟁은 혁명투쟁의 최고 형태인 혁명전쟁의 준말이죠. 지금 여기서 논하는 전쟁은 혁명전쟁과 반혁명전쟁이 있을 때 반혁명전쟁의 대표적인 게 제국주의 전쟁이죠. 예. 그런 제국주의 전쟁을 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혁명전쟁의 준말을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 정도 되면 답변이 됐는지요? 예. 네, 지금 상황을 좀 터놓고 말씀드리면 이제 김 차장님과 이 대표님이 한 질문은 사실 그 이번 혁명 팟캐스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질문들이에요. 그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고, 본 주제인 항쟁과 전쟁, 항쟁 정세와 전쟁 정세를 이해하는 데서 보다 깊이 있게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데서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지금까지 좀 진행을 했는데요. 역시 조금 어색하네요. 자연스러운 질문이 아니고 준비된 질문이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하나 더 있죠? 준비된 질문을 할까요? 아, 예, 하나 더 있는데요. 항쟁 정세 속에서 전쟁 정세가 있는 형국인데, 전쟁이 발발하면 여기에 모든 것이 빨려들어가며 정세가 혁명 정세로 바뀌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남코리아의 키리졸브 합동군사 연습에 북이 이건 북침 전쟁 연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자칫 군사적 충돌이나 국부전, 심하면 전면전까지도 발발할 가능성이 엄존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남측 진보 세력의 입장은 어떠해야 하는지도 명확히 해야 할것 같습니다. 역시 어색하죠. 근데 이제 팟캐스트 방송을 이제 완전히 임기응변으로 애드립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겠는데, 역시 이론적으로 깊이 있게 좀 연구하는 과정이 되려면 사전에 준비가 되지 않을 수 없죠. 이미 앞서도 간단히 언급했습니다마는 올 상반기 정세에는 항쟁 정세 속에 전쟁 정세가 있는 매우 특이한 정세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는 정세가 아닌가 싶고요. 지난해와 또 다른 올해의 특징이고요. 구체적으로 1, 2월 달에 1차 국민파업, 5, 6월 달에 2차 국민파업 사이에 3, 4월에 전쟁 정세가 있는 거죠. 미국과 남측의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 군사연습, 전쟁 연습에 북이 그에 맞대응하는 군사적 공세, 심지어 군사적 공격이 있다면 순식간에 전쟁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전쟁이 터지게 되면 모든 것을 마치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항쟁 정세가 완전히 전쟁 정세로 바뀌면서 혁명 정세가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혁명 투쟁의 최고 형태가 혁명 전쟁, 곧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 정세 속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될 경우에는 혁명 정세가 도래되고 혁명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식민지적인 통치 체계, 파쇼적인 통치 체계, 나아가 보수적인 통치 체계로는 유지가 안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파쇼 정권은 무너지고 개혁 정권은 수습할 수 없는, 오직 진보 정권만이 수습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쟁 정세가 혁명 정세로 바뀌게 됩니다. 그 가능성이 엄존하고 있는 거죠. 작년 3월 말 4월 초를 생각해 본다면 그때는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었고 98%까지 갔다. 100%의 98%, 능선으로 얘기한다면 9.8부 능선까지 갔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볼때 이미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99% 이상이다. 능선으로 보면 9.9부 능선까지 갈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위험천만합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국민파업이 성공하면서 천만다행으로 북이 남코리아 자체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항쟁에 떨쳐나서 승리할 가능성을 보고 3, 4월의 전쟁 정세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이 됐다. 또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전쟁이 주는 파국적 후과가 심각하기 때문이죠. 수많은 인명과 자산의 피해. 그 인명 피해는 보수 세력만 가려서 폭탄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강남 어떤 빌딩에 폭탄이 떨어지면 강남 빌딩의 소유주의 재산이 망가질 뿐만 아니라 그 강남 빌딩에서 일하는 사무원들과 청소부와 같은 노동자들도 다치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북이 노동자 민중의 사회주의 국가인 만큼 남측 노동자 민중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작전을 하겠지만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게 외과 수술식으로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북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평소의 지론대로 무혈 승리,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리. 그래서 오픈 트랙과 클로즈 트랙이 있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전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캐리가 기후 변화야말로 대량살상 무기라고 했을 때 그 기후 변화가 기후 무기라고 한다면 또 조지 워싱턴호가 3년간의 전면 수리에 들어간 것과 남코리아의 대표적인 군함들이 망가진 것이 북의 전자파 공격이라고 한다면 백령도나 직도에서 근래에 보기 드문 지진들이 수차례 일어난 것 또한 역시 북에 숨겨진 무기의 위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왜 굳이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되는가 하는 그 답은 무혈 승리,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리,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승리라고 봐야 이해가 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1월 달에 국방위 중대 제안이 있었고 2월 달에 고위급 접촉이 있지 않았나. 그 과정에서 북이 무언가 남의 굉장히 중요한 제안을 했고 그래서 남의 정권이 통일 준비이다. 또 그 느낌을 사전에 들었는지 통일 대박론이다. 또 3월달 키르졸프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진행 중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정리화를 요구하는 적십자 회담을 제안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제 닥터 스테판에서도 해설했습니다마는 미국이 북미 관계의 진전에 앞서서 일본과 남코리아가 먼저 북에 북이 원하는 것을 내줌으로써 그 선에서 적절하게 해소되거나 시간을 벌거나 또는 북미 관계 개선에 호흡을 맞추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을 중심으로 볼 때 북남 관계, 북일 관계 개선 조짐은 북미 관계 개선 조짐의 전주국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북미 관계에서 미국이 굴복하는 북이 군사적 공세를 통해 상대를 제압하는 그런 전제에서만 가능하겠죠. 그것이 3, 4월의 전쟁 정세에 북이 바라는 바가 아닌가. 만약에 북이 이것을 뛰어넘어 군사적 공격, 즉 서해 5도를 점령한다든지 나아가 특수전, 전면전을 남측을 상대로 통일대전이라는 이름하에 벌린다든지 또는 더 나아가서 괌도 하와이를 비롯해서 제한핵전, 미 서부의 확대 제한핵전, 아니면 미 본토 전체를 상대로 하는 전면 핵전을 벌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 4월의 전쟁 정세를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초미의 관심사로 지켜보는 것이고요. 우리 또한 그 전체로서 전국적 차원으로서의 정세 변화가 부분으로서 지역적 차원으로의 정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3, 4월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오유율도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측 진보 세력은 그런 의미에서 항쟁 정세를 더욱 힘있게 추동해서 항쟁을 반드시 일으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파쇼적이고 호전적인 정권을 민주개혁적이고 통일지향적인 정권으로 교체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해야 3, 4월에 전쟁 정세도 막을 수 있다. 전쟁 정세가 3, 4월에만 반드시 끝나는 건 아닙니다. 5, 6월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 이후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더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의 진보 세력의 어깨가 무거운 거죠. 항쟁이야말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위력한 방법이고 유일한 방법이다. 특히 남코리아 진보 세력이 할 수 있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코리아 포커스는 늘 평화를 생각하는 방송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덧붙이면 코리아 포커스 닥터 스테판이든 혁명이든 강조하고 있는 항쟁의 개념은 남의 항쟁론이지 북의 항쟁론이 아닙니다. 현재 절박하게 제기되고 있는 항쟁의 당면 목표인 박근혜 하야도 조선인민군의 총공격전과 지리산 빨치산 같은 배후연합작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북의 항쟁론과 남의 항쟁론을 혼동하거나 남의 항쟁론을 북의 항쟁론으로 교체해버린다면 오류가 생긴다고 재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의 항쟁이야말로 전체 코리아 반도에서의 치명적인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하고 유력한 길이라는 거. 실제로 우리는 코리아 반도에서 아무리 그것이 혁명투쟁의 최고 형태로서의 혁명전쟁,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과가 심각할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인명피해, 엄청난 재산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자칫 핵참화까지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북과 미국 사이의 전략무기의 기본은 핵이고 미사일입니다. 게다가 남코리아에는 수많은 경수로 발전소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후쿠시마의 핵참화나 구소련의 체르노빌 핵참화를 잊지 않는다면 이 금수강산 남코리아에 절대 그런 핵참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막아야 하고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강력한 항쟁으로 박근혜 정권, 파쇼적이고 호전적인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 과연 박근혜 정권이 파쇼적이고 호전적인 정권에서 민주개혁적이고 통일지향적인 정권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가? 북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방위 중대제안이나 고위급 접촉이 바로 그 구체적인 징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과연 상전 미국의 뜻에 반해서 정말 민족 자주적으로 연북 통일적으로 갈 수 있겠는가? 그 새누리당, 그 주변의 수구 세력이 그걸 용납하겠는가? 미국이 용납하겠는가? 물론 미국이 완전히 굴복하고 정세가 명백하게 마치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방북해서 6.15 공동선언 14선언을 합의하는 그런 분위기가 마련된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북은 아마 3, 4월에 군사적 공세를 통해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역시 그 과정도 위험천만하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은 전쟁 연습 중에 터지기도 했지만 말 그대로 사라예보에서 울린 총성 한 발로 1차 세계대전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위험천만하다. 그래서 더더욱 항쟁의 필요성과 함께 그 절박성과 함께 반전평화운동의 절박성과 필요성도 같이 강조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북의 항쟁론이 아니라 남의 항쟁론을 고수하고 전쟁을 반대하기 위해서라도 항쟁에 떨쳐나서서 반드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우리의 민족 문제 계급 모순을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예. 오늘도 코리아 포커스 혁명의 성격에 걸맞게 이론적으로 항쟁과 전쟁, 항쟁정세와 전쟁정세를 심도 있게 분석해봤습니다. 항쟁정세 속에 전쟁정세가 있는 유례없이 첨예한 형국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민중, 우리 민족의 지혜와 힘이 총결집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발휘되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